우리나라의 리영호 외무상은 가나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된 셔리 아이어코 보츠웨이에게 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그의 새로운 직무 수행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